Ayo, 사랑이 흐르는 내 몸에 반한 너야. 사랑을 심어준 러브 같은 DNA. Love, love DNA. Don't be 나는 DIA. Love, love DNA. Don't be 나는 DIA. 뭐가 이리도 비슷해. 한 부모 밑에 형제 같아. 네가 나인 듯 나는 너인 듯 작은 머리까지 똑같아. 머릿속 내가 나를 자극해. 마치 전기줄이 감전된 듯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은 듯 아직도 널 보면 떨린대. 또는 내 온몸의 자극샘,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작은 샘, 내 생명의 사랑을 불어준 그대. 사랑이 바로 내게 DNA. Love, love DNA. 넌 빛나는 DRA. 모두가 잠든 이 밤에 모든 부탁해봐. It's okay. 그동 태양 아래 내리쬐는 햇빛. Wonderful world, 넌 춤을 추고 난 노래하고, yeah, love, love, DNA. 세상이 그대 속일지라도 이젠 혼자서 숨어 울지 말아요. 제발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요. My love, 날 닮은 그대 love, love, DNA. Love, love, DNA. 넌 빛나는 DIA. 지금 이 순간 내 심장마저도 너를 밀어주는 분위기. 러브 채널 메가 헤르츠 같이 맞춰 나온 주파수. 궁합이 딱 맞는 PD와 DJ. 널 볼 때면 take it easy. 느껴봐 just come into my arm. I'll be there no matter where you are. 마치 하나가 된 듯 같이 느끼는 너와 나. All alone 날 안아줘. All alone I think about you. 농담들과 달로 너는 숨말로 그대와 영원토록. All alone 뜨거운 태양 아래 내리쬐는 햇빛. 넌 춤을 추고 난 노래하고, yeah, love, love, DNA. 세상이 그대 속일지라도 이젠 혼자서 숨어 울지 말아요. 제발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요. My love, 날 닮은 그대 love, love, DNA. Love, DNA. 넌 빛나는 DIA. 모두가 잠들 이 밤에 모든 부탁해봐. It's okay. Love, love, DNA. 넌 빛나는 DIA. 모두가 잠들 이 밤에 모든 부탁해봐. It's okay. It's okay.